버린바드네들의 벽에 너무 꼬리가 달려있을까. 창문 밖 세상도 나랑 상관없는 액자 속 그림일까. 주저없이 슬퍼하다 왜 코앞에 기쁨에 멈칫할까. Yeah. 문득 그런 기분 있잖아 거울 속에 내가 내가 아닌 남 같을 때 그 표정엔 열정 열이 열망 은지게 열만 뻗쳐있고 투명하다 믿었지만 검게 틀리고 업이다 여기고 반쯤 돌아낸 욕심 그 밤마저 무겁다 지고 있는 짐도 멀리 가고 싶다면 포기해 미고짐 손발 다 들게 이제 걸으면 돼 날 조각하는 사람들의 혀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손 끝을 보는 성격은 누구로든지 요래 빛나야 하는 사람이 어둠을 더 편해 어깨 넘어보던 세상은 판타지 이젠 그 세상을 피해 그대로 깨쳤지 감정을 숨기고 살다 보네 감도정도 사라져 이제 불씨요 가르쳐야만 했었나요 앞을 볼 수 없다 내 발끝엔 절벽인가요 Please have mercy oh God 이 모든 얘긴 결국 한 손이겠지 다 아는 것처럼 고개 끄덕이면 돼 묻혀서 속여 속을 열어 속에 부터가 쉽게 두려워 조명 꺼지고 나면 화려했던 만큼 초라해 자연스러워 노명 운동명처럼 받아들여야 해 그게 편해 알잖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그래서 우리끼리만 시끄럽나 내가 내가 내 피도 안 마른 놈이라 이렇게 끝없이 피를 말리는 건가 미안해 너의 힘든 날들 떨어지게 맘에 여유가 없어 파리 안으로 굽을 땐 철컹 날가 두는 소리가 들려 Please have mercy oh 가르쳐야만 했었나요 앞을 볼 수 없다 내 발끝엔 절벽인가요 Please have mercy oh God 이 모든 얘긴 결국 한 손이겠지 Oh no Oh no 잊지도 않는 그 무언가를 가지려 손을 펼쳤다가 쥐고 있던 것들마저 놓지 나 Where I go Where am I 이 어둠이 날 잠시 쉬게 해줄 그늘이 되게 Please have mercy oh God 저여야만 했었나요 앞을 볼 수 없다 내 발끝엔 절벽인가요 Please have mercy oh God